지금은 헤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. 그저 뒷모습이 보였을 뿐,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아무런 약속은 없어도 서로가 기다려지겠지요. 소식이 들려올까 마음이 묶이겠지요. 어쩌면 영원히 못 만날까. 한 번쯤 절망도 하겠지만 화초를 키우고 설레이며 그날을 기다리겠죠. 지금은 헤어져도 모든 건 그대로 간직해둬요.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에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.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모든 것 그대로 간직해둬요.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.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.